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 무슨 표정? 정말. 아,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이근 전에 Good Morning Pops. 굿모닝 GMPers.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Today is 2016, January the 27th is Wednesday. DJ 이근철 힘차게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 살다 보면 종종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자신의 상황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You know, when we are in a stressful situation, very often we talk to ourselves in the first person. For example, you might ask yourself, why do I feel this way? However, it might be a better idea to use second or third person self-talk. For example, why does John feel this way? Because he's got a super brain. Oh my.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지? 라고 고민하기보다 왜 이근철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라고 말해보라는 거죠. Well, yes, 네. Very smart people research have found that would make you feel less stressful, less anxious, and you might even perform better in challenging situations.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 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자, 오늘 하루도요, The JJ Brothers와 함께 긍정적인 mind control 잘 하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it's your own life there, right? There you go. Here comes Bon Jovi. He says, it's Bon Jovi's life. 네, 힘을 내게 해주는 강력한 락송이었어요. Yeah, John Bon Jovi. Thank you very much. That was It's My Life. It's His Life. Yeah. 자,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Well, let's take a look at the GMP homepage. We have a message from GMP 손명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팝스와 함께한 지 벌써 2년 넘었습니다. 오, 매일 아침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저녁 퇴근길에 한 번 더 듣고 꾸준히 JJ쌤들과 함께하다 보니 실력이 쑥쑥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힘내라고 꼭 응원해주세요 하셨어요. 선명한 가족 멋지시고요. 힘내세요. Way to go. Yeah,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morning time together with us. 사연 남겨주신 손명화 가족, GMP에서 마련한 선물 Good Morning Pops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if you have whatever stories you know, then sure. Just visit our homepage and find this tab, please. Everyone is welcome. Visit the GMP homepage in the menu. Look for Join GMP Now. 네, 요 게시판에 we'll be waiting for your hearts and comments and stories. Absolutely.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고 싶은 분들 계시죠? 공식 홈페이지 다시 듣기, 그게 1번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 콩 애플리케이션, 이게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어요.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에서 굿모닝 팝스로 검색하면 지난 회차들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GMP 예습 시간이죠. Our angel is knocking at the door. Ladies and gentlemen, it is look ahead time with Ja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Hello, GMPers. 귀에 쏙 들어오는 알찬 영어 표현들의 끝판왕. 제이민의 Look Ahead Time. 놓치지 마세요. Here we go. That is the deal. 그게 거래 조건이야. That is the deal. I swear it all over again. 내가 다시 한번 맹세할게요. I swear it all over again. Is it a bad idea to take sides in a breakup? 갈라서는데 한쪽 편을 드는 게 안 좋은 걸까? Is it a bad idea to take sides in a breakup? GMP 가족들의 영어에 대한 갈증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오아시스 같은 JJ쌤들. 잠시 후에 만나보세요. Muchas gracias, Jamin. Alrighty-o. Some good expressions coming our way. GMP표 Movie Theater Screen English. We are back again, of course, with Mission Impossible Rogue Nation. 네, 맞습니다. 1월의 영화, 작년 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달궜던 action-packed movie. 바로 Mission Impossible, 악당의 나라라는 뜻의 Rogue Nation이에요. R-O-G-U-E. 자, 이제는 the end of the movie is just around the corner. Yeah, you know, we've seen a lot of action in this movie. They've had several different projects and the story continues today. 맞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스토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은 on what pages can we find today's story? Well, GMPers, come on, you can join us in your GMP books. Of course, on pages 174, 175. 175페이지엔 영화 한 장면 나오고요. 바로 위로 올라가시면 안 돼. Don't go up there. 자, what's happening there? Well, we do know that Tom Cruise's character, Ethan Hunt, is very dynamic. Mm. He's very challenging. He's not afraid, very brave, very strong. Yeah. And their boss is saying to Brandt, hey, you're learning some things that are maybe not so good from your buddy there. 그러니까요. He's taking chances too.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론 상황은 그 일사가 And maybe she's doing her yoga. I think that's a scene in the movie where she had just jumped out of the car. 아, 그렇군요. 어쨌든 느낌은 뭐 요가하는 동작 같잖아요. Yeah. 자, 우리 잔쌤이 배경 정보 주셨는데 우리말로 제가 one more time here. 이슨이 영국 총리를 납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자 브렌트가 CIA 국장 앨런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과연 앨런과 브렌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이 제일 즐겁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The first round of challenge. Starting tips. Have you informed the British government that Hunt has targeted the Prime Minister? I will help you capture him alive. That is the deal. You picked up some terrible habits from your friend, Brandt. 네, what did you catch? Well, again, they mentioned British government. 네, 저도 British government, 영국 정부라는 단어 들렸고요. 영국 정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입헌군주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 바로 수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총리. Yeah, that's right, the prime minister. 맞습니다, the prime minister 들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이민스가 하셨던 그게 바로 거래 조건이야. Oh, yeah, some kind of a deal. 네, 들렸습니다. 그다음에 habits는 왜 나왔을까요? Well, we all have habits. 맞습니다. 습관이 모두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몇 단어만 들려도 그거를 이야기처럼 짜맞추는 그런 즐거움을 얻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말로 먼저 해드릴게요. 엘란이 얘기하죠. 헌트가 총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영국 정부에 자네 알렸나? 딱 이랬더니 브렌트가 얘기합니다. 아, 전 그를 산채로 붙잡을 수 있게 도울 겁니다. 그게 거래 조건이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엘란이 전에 친구들에게 아주 친구들한테 나쁜 습관을 배웠구만, 브렌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나쁜 습관이란 뭘까요? 누군가를 뭐 산채로 잡는다? 아니면 뭐 뭘까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설렘으로 이번엔 얼마나 들릴지. 왜? 우리말 알려들었으니까 장면 설정 머릿속에서 되잖아요. 글자 설정 아니고요. Let's get into the second round. Sound and vocab tips. Have you informed the British government that Hunt has targeted the Prime Minister? I will help you capture him alive. That is the deal. You picked up some terrible habits from your friend, Brandt. 네. 자, 왼쪽 보세요. 헌트가 총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영국 정부에 알렸나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알린 상태인가? 라는 얘기니까 바로 뭘 써야 될까요? Well, good grammar, as you've just mentioned, tells us we need this expression. Have you plus verb.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감이에요. 또 이걸 현재 완료다. 문법이 뭐죠? 회화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바보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어감이 did you inform?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알린 적 있었어? 그럼 지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중요한 거죠. 왜?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회가 있었는데. Have you, our verb here is informed.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주다, 알려주다.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 The British government. 영국 정부의 뭐뭐라고 해서 informed 대상 뒤에 어떤 내용에서 that 이합니다. That's right. Have you informed the British government that? 네. 헌트가 총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목표를 삼고 있다 어려우면 목표가 영어로 뭐예요? Ooh, let's see. Aim, uh-huh. goal, uh-huh. objective. Uh-huh. Here's a good word. Target. 우리가 target라고도 가끔 쓰잖아요. 그걸 동사로 그냥 쓰시면 돼요. 영어의 대부분의 명사는 정말 이것도 동사로 쓰여? 다 씁니다. up도 쓰이고, down도 쓰이고, go도 쓰이고, 물론 go는 당연히 동사로 쓰이지만 포인트는 target, 뭐 function, age, shampoo 이런 거 다 동사로 쓰여요. Sure. 예, 그러니까 됐습니다. 자, target it. Hunt has targeted the prime minister. 자, let's put them together. Have you informed the British government that Hunt has targeted the prime minister? 예, 네, 브랜트가 얘기했죠. 제가 도울 겁니다. 그를 산채로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럼 돕단 뭐예요? Help. 아, 그러니까 도울 거다. I will help you. 네, 당신을 도울 거다. 그러면 돕다는 거 다음에는 뒤에 바로 동사 쓰셔도 돼요. to를 써도 되고 to가 없어도 됩니다. 잡다는 물론 capture. 네, C-A-P-T-U-R-E. Yeah, I know some GMPers might be thinking catch, and that's good too. I will help you catch. I will help you capture him alive. 네, A-L-I-V-E 하면 살아있는 채로란 얘기죠. Yeah, you may notice that he did not answer the question. He didn't answer if he had informed the British government or not. He simply says,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This is it. I will help you capture him alive. 맞습니다. 물론 catch 쓰셔도 되는데 catch는 잡다고요. capture는 포획하다니까 느낌이 완전히 그렇게 딱 잡는 것을 capture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어디 못 도망가고 우리 소유야 라는 식의 느낌이 capture고요. catch는 가서 잡았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어쨌든 똑같아요. 포인트는. 그래서 even the word get. get도 되죠, get. Yeah. We're gonna get him alive. I will help you capture him alive. 예,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죽었든 아니면 살든 죽든 상관없이 그 친구 없애버려. 이렇게 이제 누가 얘기할 때. Oh, thank you, Mr. Bon Jovi. Wanted, dead or alive. 맞습니다. Dead or alive. 그래서 죽든 살아있든 해서 그런 식이에요. 현상수배범 얘기할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바로 거래 조건이 그겁니다. That is the deal. D-E-A-L, 거래란 뜻이죠. 물론 동사로는 거래하다는 뜻이지만 우선 명사예요. Yeah, and again, his point is nothing more, nothing less. Don't ask me other things. That is the deal. 그랬더니 엘런이 얘기했죠. 자네 친구들에게서 아주 나쁜 습관을 배웠구만, 브렌트. 네, 그러면 습관을 배우다는 물론 여러 가지 learn 쓰실 수 있어요. Yeah, you can 네. learn some habits.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여기 또 이렇게 주워 들었구만. Yeah. This is an interesting expression to pick up. When I see the expression pick up, it makes me feel like beginning to do something. 맞습니다. 몸을 시작하는 거죠. Yeah, you can pick up the piano. Well, it's very heavy, not pick up with your hands. you begin to learn the piano, you can pick up English. 맞습니다. Pick up language 그러면 그건 그냥 살짝 뭔가 시작하는 거고 주워들은 게 있는 거고 피아노도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안 좋은 습관이죠. Oh yeah. You picked up some terrible habits. 네, 친구로부터. From your friend. 네, Brent. Brent. 네, so what kinds of terrible habits? Yeah, he's all business. 아. Yeah, he's avoiding this. Alan wants him to be compliant, but Brent is saying, don't bother me. 네, 그게 이제 결국 포인트는 협조를 100% 해야 되는데 아이들 당신 일이나 알아서 하고 나는 내가 잡는 것만 도와줄게. 이게 그걸 보고 이제 나쁜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Yeah, so Alan's a little offended. 네. You picked up some terrible habits from your friend, Brent.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예, 책 덮으시고요. Close your book. It's your practice time. 지금 뭐가 떠오르세요? 저도 책 덮었어요. 네. 자, 그러면 뭐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알렉 볼드윈인가요?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제레미 레너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 알렸어? 그... 탐 크루즈가 총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요? 알리다, informed 하고 목표로 하다, targeted. 이 두 가지. 그러면 have you, has 이렇게 쓰겠죠, 그죠? 자. Have you informed the British government that Hunt has targeted the prime minister? 예, 네, 여러분이 지금 브랜트의 캐릭터예요. 영화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투명스럽게. 그러면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딱 뭐예요? 아이고 신경 쓰지 마셔. 아, okay, BYOB. 아, 그쵸? 예. 예, 아니면 MYOB. 그쵸? Mind your own business. 네, 그래서 너 신경 쓰고, 예,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잡는 것만 도와줄게. 라는 얘기잖아요. Hey, I will help you capture him alive. 맞습니다. I will help you capture him alive.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게 거래예요. That is the deal. 네, 그러니까 stop bothering me. Sure. 네, 그다음에 얘기합니다. 아이고, 뭐 친구들한테 나쁜 습관을 이렇게 어디 배웠구만. 그러면 pick up 하고요. 그다음 뒤에 나쁜 습관이니까 terrible. You picked up some terrible habits from your friend, Brent. 자, 지금 나온 발음 주의하세요. Picked up이라고 들리지 않고요. Picked up처럼 들려요. You picked up. 아시겠죠? 다시 한번. You picked up some terrible habits. 네, 실제로 이렇게 들리는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연상하시면서, okay,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 up. Have you informed the British government that Hunt has targeted the Prime Minister? I will help you capture him alive. That is the deal. You picked up some terrible habits from your friend, Brand.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key expression. That is the deal. 여러분, 세 번 확인. That is the deal. That is the deal. That is the deal. 네, 뭐래요? That is the deal. 그게 바로 거래야 라는 얘기니까 아, 더 이상 딴 얘기는 하지 말라고. No more talking about that, right? Right. Yeah, so this is the deal. Right. That is the deal. This is the perio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지부를 찍는 거죠. 자, 온 국민이 사랑하는 Your Turn Time. 금방 했던 전체 대화 내용이 기억 안 난다 하더라도 Don't get stressed. 아시겠죠? 왜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표현 하나만 외우세요. That is the deal. Okay, stick with this. One more time, John. That is the deal. Your turn. Okay, what's the deal? Tell me about it. All right, mind your own business. I'll mind mine. That means that's the deal. That is the deal. So, one more time? That is the deal. Oh, 괜찮아요. 또 한 번. That is the deal. 아유, 20번만 더 해볼까? 20 more times. 20 more times, no deal. 아, 그래요? 그러면 한 번만 더. Yes, that is the deal. 세 번 더 확인. That is the deal. That is the deal. That is the deal. Oh, brother. 앞에 나온 표현을 rephrasing 해드리는 시간. It'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네, 기억나세요? 앞에 나왔던 게 거래 조건이 그거야. Yes, yes. That is the deal. 네,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Only way. Yeah, that's the only way I'll do it. 네, 그러니까 나한테 딴 거 붙지 말고 그냥 잡는 것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뜻이고요. Yeah. 아니면 내가 한 제안이 here's my suggestion. 그러니까 갔든지 아니면 뭐 냅두든지 그건 알아서 하셔. Oh, two choices. Take it or leave it. 네, 표현 많이 쓰입니다. Take it, 잡든지 아니면 leave it. 남겨두든지 냅두든지란 얘기는 아유 이거 선택하든지 아니면 예, 아니든지. Yeah, this is one of those expressions you should practice many times because rhythm is important here. Take it or leave it. 네, take it or leave it.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존 쌤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My way or the highway. There you go. My way or the highway. 내 방식, 내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쪽에 그냥 길거리에 안 대하든지. 예, 안녕히 가세요. 다시 한번. Yeah, take it or leave it. Okay, my way or the highway. 자, 그렇다면 전체 대화 내용. Here we go. Have you informed the British government that Hunt has targeted the Prime Minister? I will help you capture him alive. That is the deal. That is the deal. That is the deal. You picked up some terrible habits from your friend, Brant. 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얼마 안 남았고요. The new book is out. Oh, that's right. The new book is on the shelves. Get it while it's hot. And don't forget the new movie for the coming month is Ant-Man. 맞습니다. Ant-Man이라고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 영화가 다음 달 영화고요. 2월 달 책의 표지는 아주 오, sky blue. 네, 그런 색깔로 Charlie Puth라는 그런 또 가수가 표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Oh, this is a song we've talked about on the program before. From Jet, Are You Gonna Be My Girl?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했습니다. IELTS 시험 케임브리지에서 Grammar in Use, 한국방송 출판에서 월간 굿모닝 팝스 책과 어리어 시리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탭스 관리위원회에서 탭스피킹 무료 응시권도 드립니다. 팝스 English GMPPO Music Party Time Pops English. 자, Westlife의 Swear It Again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Yes, now these guys, they made their debut together back in 1999. They actually broke up in 2011, but during that time they released so many big hit songs, including You Raise Me Up, 그렇죠. My Love, mm-hmm. Fool Again, and even Uptown Girl. 네. 자, 그들의 데뷔곡은요, Swear It Again. 오늘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요, On What Page? GM Peers, please join us. Look at the lyrics on page 176. 네, 176페이지 오늘 부분 들려주세요. Yeah, now use your imagination. I can see two people slow dancing together in the candlelight, mm-hmm. a tear in their eye. Yes. I'm never gonna say goodbye. 나는 결코 be going to니까 I'm going to는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never니까 결코 하지 않을 거예요. 작별을 고하지 않을 거예요. Say goodbye. I am never going to say goodbye. I'm never gonna say goodbye. 자, 왜냐하면 Because I never wanna see you cry. 결코 보고 싶지 않거든요. I never wanna see you. 당신이 뭐 하는 거? See you dance? No. See you eat? No. See you cry. Because I never want to see you cry. 네, 그래서 결코 우는 걸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I swore to you my love would remain. 네, swear, S-W-E-A-R. 이거 다른 노래도 있잖아요. I swear 할 때 그 swear는 맹세하다는 뜻이고요. 그거의 과거형이 맹세했다는 뜻입니다. Swore. Yeah, I hear the word swear sometimes in court. Raise your right hand, please. Do you swear to tell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맞습니다. The truth,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On the Bible, 그죠? Sure. 네, 그래서 바이블 위에다가 책 위에다 손 얹어놓고 자, 지금부터 진실을, 모든 진실을 숨김없이 다 말할 것을 선서합니까? Yeah, again, the word swear. Swear. And of course, in our lyric today, we hear the past tense form S-W-O-R-E. I swore to you my love would remain. 네, 맞습니다. 물론 법정에서는 그럴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I do.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Dangerous words. Then watch out yeah. in your language. Then. 자, 그 다음에요. 네, 어떻게 연결되나요? 당신한테 내가 그렇게 맹세했잖아요. 나의 사랑이 remain. R-E-M-A-I-N. 남아있다라는 뜻이죠. And? I swear it all over again. 네, 내 사랑이 그렇게 남아있을 거라고 당신한테 맹세했고 이제 다시 한번 swear it all over again. 또 한번 맹세할게요. Mm-hmm. 그래서 이제 이 노래의 이제 제목이 바로 swear it again이죠. I swear it all over again. 다시 한번 모든 거 맹세할게요. 기억하시면서 remembering that key expression, let's go and take a listen. Westlife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Backstreet Boys, All For One 등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팝계의 보이밴드 열풍을 이끌었었죠. Sure. Now, they were very, very popular here in Korea, too. In fact, they came to Korea three times to perform. 와, 하지만 아쉽게도 결성 14년 만인 2011년에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멤버들 모두 휴식을 가지면서 새로운 모험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고 하죠. Well, although they have broken up, their songs still remain very popular all around the world. 맞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이쯤에서 마무리할 테고요. 자, 그들의 데뷔곡이죠. Swear It Again. 다시 한번 맹세할게요. 가사 내용 다 아셨으니까 Before we sing together, let's go over it with John's voice one last time. I'm never gonna say goodbye. Because I never want to see you cry. I swore to you my love would remain, and I swear it all over again. 네, 좋습니다. 딱 네 줄이고요. 리듬도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두 줄 두 줄 묶어서, okay? Sing together. Never gonna say goodbye, 'cause I never wanna see you cry. 여러분. I swore to you my love would remain, and I swear it all over again. 여러분, I swore to you my love would remain, and I swear it all over again. And I... 네, 좋습니다. Swear it all over again. Yeah, one word of caution. If you say to someone, I swear, then you have to keep your word forever. 맞습니다. You need to keep your promise, keep your word. Mm-hmm. 그러니까 꼭 약속은 지켜야 할 그런 전제로 맹세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늘의 key expression. I swear it all over again. 기억하시면서요. Why don't you enjoy the whole tune now? Of course, this is Westlife with Swear It Again. Yeah, 짱구 산신령에게 고민 상담을 하기 위해 연못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오 산신령님 산신령님 저 짱구 왔죠요 올라올라 올라올라 오 헬로 짱구 what's up 아, 저 고민이 하나 있어서요. 제가 유치원에서 철수랑 영희랑 저까지 엄청 친한 삼총사인 건 아시죠? Yes, I know. So what? 에휴, 철수랑 영희랑 사사건건 부딪히고 사이가 안 좋더니 결국 사이가 엄청 틀어지고 말았어요. 삼총사도 더 이상 안 하겠대요. Oh boy, you might be in a difficult position. Is it a bad idea to take sides in a breakup? 둘이 갈라서는데 한쪽 편을 드는 게 안 좋은 걸까요, 산신령님? Yes, yes, it would be better for you to help them make up. 너무 어렵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정말 힘든데 친구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까지 아 인생살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오 장구, that's the way it is. There are lots of difficult things to overcome in life. 장구 지금도 충분히 머리 아프고 힘든데 아무튼 알았어요. 우리 삼총사의 우정을 위해서 노력해 볼게요. 오늘도 산신령님의 상담은 100점 만점에 100점. Thank you.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의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Mm-hmm. 네.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갈라서는데 한쪽 편을 드는 게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이런 궁금증이 드실 때. This is a question, and I notice it's all easy vocabulary. 아니, 단어 다 쉽잖아요. 그러면 좋은 건가 아닌가? 그러면 is라고 시작하면 되겠죠. Is. Mm-hmm. Is it. 그다음에 나쁜 생각. 아, is it a bad idea? 에, 이거 안 좋은 생각일까? 다시 한 번. Is it a bad idea? 뭐뭐 하는 것이 바로 to예요, to. To. 네, 어떤 편을 들다. Ooh, interesting. Let's think about this for a moment. Left side, right side, right side, wrong side. The word side is very important here. Mm-hmm. Is it a bad idea to take sides? 맞습니다. Take sides, 이렇게 S-I-D-E-S라고 쓰면 편을 들다라는 뜻이에요. By the way, yeah, you can say take a side, but it's more common just to use the plural form to take sides. 그게 습관이니까 어디에서요? 에서 바로 뭐같습니까? Ooh, in a 그 다음엔 헤어짐 break up 네 break up B-R-E-A-K 붙여가지고 UP 쓰시면 돼요 명사형으로 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they broke up 그들이 헤어졌다 이거는 동작이고요 그 다음에 it was a break up 네, 그러면은 그거는 헤어짐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Yeah, and this is one of those expressions where the noun is one word and the verb is two words mm-hmm. mm. 자, let's put them together 갈라서는데 한쪽 편을 드는 게 안 좋은 걸까? Is it a bad idea to take sides in a breakup? 네, 저는 남녀가 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편을 들기 시작하면 나중에 한쪽 편을 이야기를 듣고 그쪽에 쓰면은요 어떻게든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헤어질 때는 서로 이렇게 참견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해결하기 자체는 제일 좋아요. I know one side you can take. Take the outside. 바깥쪽은 아니고요. Yeah. 자, 요거 여덟 번 연습합니다. On what page? Well, our practice sentences are right here in our books on page 178. 출발합니다. Pattern practice. Step 1. 네, 흰 종이 준비. 영어 가리시고요. 우리말 보시면 됩니다. 갈라서는데 한쪽 편 드는 게 안 좋은 걸까? Take sides in a breakup. Is it a bad idea to take sides in a breakup? 밤늦게 운동하는 거 이게 안 좋은 걸까? 해서 to exercise late at night. Is it a bad idea to exercise late at night? 네, 운동하고 나면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또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일찍 하세요. 자, 세 번째, 길거리에 주차를 하는 게 이거 안 좋은 걸까? Park along the street. Is it a bad idea to park along the street? Definitely, because you're going to get parking ticket. Uh-huh.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게 안 좋은 걸까? 누구한테 훅훅 주는 게 give out이에요. Is it a bad idea to give out my number? 그럼요, 스팸 전화 와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들 앞에서 껌을 씹는 게 안 좋은 건가? To chew gum in public. Is it a bad idea to chew gum in public? 네, 뭐 괜찮지만 with your mouth open like that. 이러면은 그거는 좀 약간 예. Yeah, you might not want to smack your lips. 그러니까요. 쩝쩝대지 않으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그녀에게 나이를 묻는 것이 안 좋은 걸까? To ask her her age. Oh, very interesting sentence. Notice we use the word her twice. Mm-hmm. Listen carefully. Is it a bad idea to ask her her age? 네. 그래서 ask her her age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이 시간에 전화하는 게 안 좋은 걸까? To call at this hour. Is it a bad idea to call at this hour? 그럼요. 새벽 3시. 어우, 보통은 안 돼. 잔쌤은 오케이. I'm okay. 네, 우리 잔쌤은 항상 안 주무시기 때문에. Nobody calls me anyway. Okay, I'll do that for you tonight. Okay.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일을 더 맡는 것이 안 좋은 걸까? 해서 to take on more work. Is it a bad idea to take on more work? 좋습니다. 잡아서 붙인다 해서 take on이죠. 자, 그래서 더 떠맡다는 뜻이고요. 1번, 5번, 8번. Rap, rap, let's wrap it up. 함께하는 랩타임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Is it a bad idea to 동자 Is it a bad idea to 동사 The first one, give it a go. 편들다 to take sides Is it a bad idea to take sides in a breakup? Is it a bad idea to take sides in a breakup? Next one, give it a go. Number five, 껌을 씹다. Is it a bad idea to chew gum in public? Is it a bad idea to chew gum in public? Next one, number eight, to take on more work. Is it a bad idea to take on more work? 일을 떠맡다. Is it a bad idea to take on more work?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two, two, two. 3 photos for 3 questions. Correct. On page 179 at the top of the page. Uh-oh, we can see 2 ducks with their backs turned towards each other. 그러니까요. Yeah, I know when you go into someone's home by the door if the ducks are not facing each other.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앙이라고 하나요? 그죠? 이렇게 두 마리 이렇게 같이 보게 만들면 우리 한국에서 전통에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개가 옆으로 서로 갈라서고 있는 상황. 갈라서는데 한쪽 편을 드는 게 안 좋은 걸까? 영어로 도전. Is it a bad idea to take sides in a breakup? It depends on the circumstances. Is it a bad idea to take sides in a breakup? It depends on the circumstances. 네, 정답은? Is it a bad idea to take sides in a breakup? 딩동댕. 자, 뒷부분 빈칸 만들어드렸고요. 그랬더니 반응은 상황에 따라 달려있겠죠. 그래서 달려있다, depends on. Yeah, yeah. It depends on the circumstances. 좋습니다. 자, the second photo. In the second photograph, we see a young lady blowing a bubble with her bubble gum. 맞습니다. 훅 하고 불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껌을 씹는 것이 안 좋은 건가? 영어로 도전! Is it a bad idea to chew gum in public? I think it's in bad form. Is it a bad idea to chew gum in public? I think it's in bad form. 정답은? Is it a bad idea to chew gum in public? 띵동댕. 앞에 부분이 정답이었고요. 내 생각엔 그게 버릇없는 것 같아. Yes, I think it's in bad form. 네, in bad form이니까 안 좋은 형태, 버릇이 없다는 뜻이고요. 자, the last photo, John. No, no. Someone is sitting at a desk with hands on head. That's a symbol of stress, isn't it? 맞습니다. 일을 더 맞는 것이, 더 맞는 게 안 좋은 걸까? 영어로 도전. Is it a bad idea to take on more work? Not if you have the energy. Is it a bad idea to take on more work? Not if you have the energy. 네, 정답은? Is it a bad idea to take on more work? 딩동댕 해서 힌트는 is it 이었고요. 그 다음에 a bad idea, 그 다음에 동작이니까 to take on more work. No, not if you have the energy. 여력이 되면 하는 거지. 에너지가 있으면. 그래서 not, 아니야 라는 얘기는 안 좋은 생각은 아니야. If you have more energy, 아니면 if you have the energy to do it. Sure, if you have the energy, maybe you can be a fashion model. 그거는 좀, 네... 가능할까요? Is it possible? Perhaps. Perhaps. Okay. 자, 이렇게 해서 패턴 정리했고요. 오늘 나왔던 세 가지 표현 우리 존쌤이 이야기로 엮어주십니다. Which is John's Magical Recap. No, our house is so stressful right now. Minhee and Giltung are arguing all the time, and I don't know what to do. Is it a bad idea to take sides in a breakup? See, they were arguing about who loves who more. Minhee said, Giltung, I love you. And he said, no, I love you more. And that's what they were arguing about. He said, look, I love you forever. I swear it. I swear it all over again. And she said, okay, here's the deal. If you love me 50%, I love you 50%. Mm-hmm. That is the deal. Oh. So it seems okay so far. Now things are quiet again. All right. Sounds fair. Yeah. Okay. 여러분도 이야기 만들어 보시고요. Hey! 오늘의 돌발 팝 퀴즈. 문제 잘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굿모닝 팝스 홈페이지 돌발 팝 퀴즈 배너를 클릭하세요. 자, 거기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8910, 우물정 8910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 부과됩니다. Here comes the question. Today in Screen English, we mentioned an expression that means you can agree with me or not agree with me. 네. The expression is take it or blank. 네, 두 단어입니다. Take it, 이거죠. 그 다음에 L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바로 참여해 주시고요. 문제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홈페이지 노티스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Today's review time for Screen English First. 그게 거래 조건이야. 기억나세요? That is the deal. 네, Jeremy Renner의 목소리로 세 번 확인. That is the deal. That is the deal. That is the deal. 네, that is the deal. No more, no less. That is the deal. 발음도 주의하세요. That is the deal. 이렇게 안 들리고요. D-E-O처럼 들려요. Deal. That is the deal. 아시겠죠? That is the deal. 그 다음에 팝스 잉글리시 기억나세요? 내가 다시 한번 맹세할게 모든 거를. I swear it all over again. 네, I swear it again에 all over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걸 다시 처음부터 맹세 또 한번 할게요. I swear it all over again. 좋습니다. Who's gonna sing for us? This is Westlife. Yeah, 멋진 노래. 자, 마지막으로요. Kiss English 패턴 기억나시나요? 못 마는 게 안 좋은 생각인가? Ooh, good question. Is it a bad idea to? 네, 이거 리듬 주의하세요. Is it a bad idea? 이렇게 안 나는 거고요. Is it a? Is it a? Is it a bad idea? 네, is it a bad idea? 이렇게 들리고요. 뒤에 동작이 나오니까 어쪽 한쪽 어느 쪽 편을 드는 거 뭐라 합니까? 아, is it a bad idea to take sides in a breakup? 네. 사람들이 서로 헤어지는데 breakup 갈라서는데 내가 한쪽 편을 드는 게 안 좋은 걸까? Is it a bad idea to take sides in a breakup? Mm-hmm. 글자를 떠올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Is it a bad idea to take sides in a breakup? 네, 헤어지는 장면 그다음에 내가 이쪽 편 아니면 저쪽 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하겠습니다. Is it a bad idea to take sides in a breakup? 벌써 10번을 더해드렸어요. 네, 1월 27일 수요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Oh, we leave you with one final song. This is from the talented Adam Lambert. The name of the song is Trespassing. 맞습니다. 자, 어디를 이렇게 무단으로 침범하는 것을 Trespassing이라고 하죠. 자, 정말로 아주 고음역대까지 제2의 Freddie Mercury로 불리는 예, 바로 Adam Lambert의 목소리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멋진 John Valentine Sam and Egan Tell Sam, have a great day, everybod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The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Bye!